이상한 몽을 꾸긴 싫어요. 그대가 날 어루만져줘요.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. 포근한 나만의 자전거.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간절히 원해요 이러저라. 마음속에 쌓였던 숨겨두고 감췄던 답답함이 사라지기를.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편안해져 빗물 속에 흘러가도록.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따뜻해져 아픔이 다 씻겨지도록. 요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철부지하 이때가 생각나. 우산을 접어두고 내리는 비 맞으며 마냥 좋아 걷곤 했었어. 오늘도 내 맘은 어둡고 캄캄해서 간절히 원해요 이러저라.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. 내 맘을 적셔주세요. 온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편안해져 빗물 속에 흘러가도록. 세상에 비가 내려 내 마음도 따뜻해져 아픔이 다 씻겨지도록.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비를 내려줘요. 그난 나만의 자장가.